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만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경례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Thank you. 세월의 마지막 밤을 등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좋다면서 내

Thank you. 내 마음 속에 가득 찬 사랑의 이야기 내 사랑 떠나고 마음속에 이야기 그리운 내 마음은 구름에 흐르고 가지 끝에 아련하게 떠오르고 힘들 밤바람 소리는 내 마음을 달래네 모든 것을 헤매이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할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도 깊은 까닭에 우리 사랑 여기 이대로 떠나버려 했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내리듯 임자일은 술잔에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기간 마더니에 입히기도 나 소원 없어 바람은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나무도 나는 왜 몰랐던가 사랑한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